애국의 마음 선율에 담아 통일자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 초순서로 노래 당을 노래하노라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차용도 작사, 황진영 작곡인 노래는 주체 99, 2010년에 창작된 작품입니다. 가요는 위대한 당, 조선노동당이 드리는 우리인민의 다음없는 흠모와 신뢰의 찬가입니다. 가요는 심장으로 그 위대함과 숭고함에 매혹되고 어머니라 부르며 따르는 그 품, 영광스러운 조선노동당을 정녕 노래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이 나라 수천만 자식들의 심장의 외침을 그대로 진실하고 뜨거운 예술적 형상에 담아 펼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민 모두를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 시대의 영웅으로 키워준 어머니 당에 대한 감사의 정이 생활적이면서도 뜨거운 가사 형상과 폭넓고 서정 깊은 선율 형상과 결합되어 풍만한 서정 속에서 사람들의 심금을 울려주고 있습니다. 솔대조의 4분의 4박자로 되어 있는 노래의 선율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부분에서 노래의 선율은 가슴 속에 간직된 소중한 감정을 자연스럽게 조용히 터놓는 듯 낮은 음구에서 시작되는 음진행과 소정적이면서도 요요있는 리듬 진행으로 친근하면서도 숭엄하고 무게있게 흐르면서 흠모와 신뢰, 감사와 사랑의 정으로 충만된 감격의 세계를 펼쳐보입니다. 둘째 부분에서는 쉼표의 정수적 호흡에 이어 가슴속 깊은 곳으로부터 솟구쳐 오르는 가슴속 격정을 토치듯 지향적이고도 열정적인 정서로 강렬하고 폭넓게 흐르면서 위대한 우리 당을 먹청껏 노래하고 싶은 우리 인민의 열렬한 칭송과 흠모의 정을 뜨겁게 받아안게 하고 있습니다. 노래 당을 노래하노라는 오랜 생활과 투쟁의 불길 속에서 졸대불변의 진리로 체득한 어머니 당의 위대함을 격조 높이 구가하려는 시대의 사상감정을 가장 뜨겁고 진실하면서도 숭엄한 정서적 무게가 안겨오게 형상한 것으로 와요. 당을 노래한 가요 작품의 새로운 양상을 보여준 기념비적 명곡입니다. 바닷속 진주와도 같아라 내 가슴 속에 이 노래 나의 길 믿고 살 그리움의 별을 준 그대는 사랑의 하늘 그처럼 종을 다하여 다음 순서로 노래 그대는 어머니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종성환 작사 우종희 작곡인 노래는 조체 100일 2012년에 창작된 작품입니다. 가요는 영광스러운 조선노동당에 대한 우리 인민의 열렬한 흠모와 칭송의 사상감정을 훌륭히 반영한 시대의 명곡입니다. 노래의 제목에서 두드러지게 표현된 그대는 어머니라는 친근한 부름은 우리 인민 모두에게 있어서 더없이 귀중하고 다심하신 어머니의 모습으로 안겨오는 당에 대한 우리 천만 군민의 뜨거운 심장의 목소리를 그대로 대변하고 있으며 제목에서 환기되는 우리 당에 대한 추락적 사색과 시적 정서는 노래의 가사에서 더욱 풍부화되고 있습니다. 가사에서는 어머니 당의 위대성을 노래함에 있어서 누구나 다 어머니의 다시마신 사랑과 하나로 이어놓고 당에 대한 고마움과 기억찬의 사상감정을 어머니의 천만 사랑, 사랑의 새 힘이 샘솟네라는 시적 표현을 통하여 깊이 있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노래의 가사에서는 세상 풍파 다 이기며 어머니의 끝없는 힘, 영명한 그 손길 등 소중 깊은 시적 표현을 통하여 천만 고생 다하며 자식을 키워주고 내세워주는 어머니의 뜨거운 사랑으로 온 나라 천만 자식들의 운명을 책임지고 빛내어주는 조선노동당의 인민사랑의 정책과 불멸의 업적을 훌륭히 구가하고 있습니다. 가사의 심오한 철학적 내용은 밝고 부드러우며 유순한 서정적 선율과 잘 밀착되어 형상되고 있습니다. 4분의 4박자에 기초하여 도대조상에서 전개되는 노래 선율은 단순 이 부분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요는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격려하는 김정은 동지를 인민의 어버이로 모시고 사는 태양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심장 깊이 새겨주며 그들을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협, 손근혁명위협의 완성을 위한 그날까지 영원히 우리 당과 생사운명을 같이 하는 충직한 혁명전사로 키워나가는 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천만 사랑 다해 가는 땅이요 그대의 크나큰 심장 속에 사랑의 새 힘이 샘솟네 그대는 그대는 어머니 우리 삶을 빛내준 이상으로 음악감상 시간을 마칩니다.